바람이 너에게서 왔을지 몰라. 다른 세상 숲을 살아도 더욱 널 느낄 뿐. 어떻게든 살 순 있어. 너를 볼 수 없는 지금도 더욱 좋아.